푸른 밤 종현입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드레스 색깔 혹시 보셨나요? 공개된 사진은 레이스가 장식된 여성용 칵테일 드레스였는데요. 색깔을 놓고 파란색에 검은색이다, 흰색에 금색이다, 논쟁이 대단했죠. 그러면서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요. 눈이라는 건 어쩌면 가장 불완전하다고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보이는 게 다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밥을 사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편하고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일을 할 때 주동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일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보이는 게 다는 아닐 거예요. 2월 2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7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애시드 하우스 킹스의 This Heart is a Stone 이었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껌파 흰골 얘기 좀 해봤어요. 어떻게 보이셨나요, 드레스? 허예은님, 저요, 저 아무리 봐도 제 눈엔 흰색에 금색이던데? 하셨습니다. 오, 그래요. 저는 아무리 봐도 까만색에 파란색이더라고요. 아, 근데 보니까 착시현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구나 했어요. 신승아님, 오늘 뭔가 드레스 얘기로 세계가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계 평화가 코앞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요? 승아님은 그러셨군요. 저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다들 너무 싸우길래 그거 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열을 올릴 만한 일 수도 있구나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그냥 저는 아 이거 다르게 보이는 사람도 있구나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흰골이라고? 야 이거 팥껌이지 어떻게 흰골이야 이러면서 네, 뭐 4160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말을 들어와서 속상했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프닝에서 한 이야기도 중요한 건 그거였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맞아요. 뭔가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전부는 아닐 텐데 대부분 빠른 시간에 판단을 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와닿는 그런 것들로 판단을 내리죠. 속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라는 걸 세상이. 자,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 함께하는 날입니다. 제가 어제 후배 이야기하면서 이분 이야기했었어요. 오늘은요, 제가 격하게 아끼는 FX의 엠버 씨가 오십니다. 그냥 반가워요. 그리고 밖에서 지금 벌써 와서 까불고 있어요. 아우, 까불이. 머리는 탈색을 해서 금발이 되어가지고 귀여운 녀석. 자, 푸른밤 가족들을 위해서 라이브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엠버 씨에게 궁금한 질문 있으신 분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시즌3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사연들을 가사로 해서 제가 곡을 써서 여러분께 다시 들려드리는 그런 이벤트성 코너인데요. 홈페이지에 창이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이런저런 사연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좋아요. 저 오늘 어디 가서 라면 먹었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이런 것도 좋으니까 가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든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투어, 넷마블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삼성자동차, 한국미즈노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여러분, 지겨우시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직 가고 싶은 곳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걸. 오늘도 이곳은 홍대, 또 다른 음악 카페를 찾아서 왔습니다. 지금부터 가볼 곳은 홍대에서 엄청 유명한 노래방 있잖아요. 그 시읒으로 시작되는 노래방. 다들 아시죠? 바로 이 노래방이 위치한 주차장 골목에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다른 카페들과 조금 다릅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이 카페, 모던 록만 전문적으로 틀어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신청하는 방식도 좀 특이한데요. 보통 음악 카페에 가면 신청 용지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이곳에는 신청 용지가 없습니다. 대신 공책이 있죠. 문구점에서 파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공책이요. 그래서 신청곡을 하려고 공책을 펴면 이전에 이 가게에 왔던 수많은 손님들이 남긴 수많은 신청곡들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쓸모가 있어요. 왜 신청곡 하려고 하면 아, 뭐 신청하지? 뭐 듣지? 하면서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앞으로 한 장씩 넘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뭘 신청했나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맞다 이 노래가 있었지 불현듯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청곡들을 좀 살펴보다가 이 곡으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인기가 대단했던 노래죠. KIN, Everybody's Changing.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킨의 Everybody's Changing 들으셨습니다. 오, 이 노래 시작부터 익숙하죠? 윤현서님, 아니 이 노래는 패션쇼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제목은 몰랐는데 노래 들으니까 알겠네요 하셨습니다. 아마 이 음악이 개그 프로그램에서 패션 관련된 코너에서 사용이 돼서 아마 그렇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 피아노 라인 때문에 어쨌든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익숙한 그런 곡인 거죠. 박경은님, 홍대가 지루하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서울 갈 일이 있으면 꼭 소개된 카페들 한 번씩 가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경은님은 그 시옷으로 시작하는 노래방 모르시겠다. 수우미양가. 성적 노래방. 시옷 노래방 한 글자입니다. 다녀와 보세요, 서울 오시면. 권보미님, 홍대 끝나면 지방도 와주실 건가요? 하셨습니다. 순파 지금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피드백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에도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2936님, 홍대 클럽데이가 4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된다길래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다음에 또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꼭갈 생각이에요. 그때 가면 푸른 밤에서 소개해준 음악 카페 가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와, 홍대 클럽. 저 홍대 클럽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봤나? 기억을 못하는 건가? 한번 가봤다. 힙합 클럽. 예, 홍대에 있는 홍대 힙합 클럽 한번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저도. 홍대 강남 클럽만 가봐서. 홍대 클럽 분위기 되게 좋다고 하던데. 그리고 락클럽이나 라이브클럽 이런 데도 좋은 곳들 너무 많다고 이야기만 들어서 한번 직접 가가지고 음악도 듣고 그러고 싶습니다. 강선영님, 벌써 내일이면 3월이네요. 고등학교 땐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입학하려니 왜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먼저인지. 입학 전부터 술자리 약속 때문에 새학기가 무서워요 하셨습니다. 으아, 맞아요. 이 술자리에 대한 공포. 저도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이니까 사실 술자리가 많이 잡힐 만한 그 요즘에 단체방 이런 데 있죠. 답장을 안 하게 되고 잠수 타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편인데 어떡하겠어요. 조금 익숙해져야죠. 그리고 또 이 시즌 지나면 이렇게까지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친해진 사람들과 계속 또 연락하면서 그 사람들과 뭉치고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알아가는 그 시간에는 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킥사녀님, 요즘 한참 개강철이죠. 기숙사에 짐 정리하러 일찍 왔는데 어제부터 6인실에 혼자 있네요. 개강이라 우울한데 혼자 있어서 더 우울해지네요. 라디오로 마음 달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6인실에 혼자면 진짜 휑하겠네요. 홍. 뭐 그래도 고독을 좀 즐기십시오. 원래 인간은 고독한 존재예요. 혼자랍니다. 좀 익숙해지시고 즐기시고 나중에는 6명 다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그러면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또 상황이 허락을 할 때 최대한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3709님, 아들 쌍둥이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애들 재우고 100만 년 만에 듣는 라디오네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신청하고 갑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봄이네요. 벚꽃 엔딩이 신청곡으로 들어와요. 아, 이제 봄이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이 노래가 상당히 봄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이 신청이 딱 들어오면 이제 아, 봄이구나. 이제 날씨가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DJ들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순간 딱 그렇게 느꼈거든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하림의 초콜릿. 이 곡은 참여하기님이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요조의 좋아해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드런 밀크 초콜릿 외로운 날에 혀끝에 녹아드는 다정함 지향만 민트 초콜릿 따분한 날에 초콜릿 안 같아 크런키 초콜릿 마음 상한 날 가볍게 나서는 산책 몇 번이나 본 로맨틱 코미디 떠보기 정말 좋아해 하림의 초콜릿 이야기 그리고 요조의 좋아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픈런으로 진행 중인 연극 라이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코엑스 아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국립 국악 관악 악단과 하림 스페셜 게스트 김현우가 함께하는 좋은 밤 콘서트 야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국립극장 헤오름 극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12일 목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정수아님, 소개팅 나갔는데 저보다 남자 얼굴이 작아요. 가사로 써주세요.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시즌에 딱 맞는 소재예요. 이런 것들. 이런 거 보통 사람들이 가사거리, 사연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도 다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박혜미님, 일주일 내내 오늘만 기다렸어요. 오늘 심야포차에 엠버시 나오신다면서요. 완전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빨리 만나봅시다.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나와 닮은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끌린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참 애착이 가는 분입니다. 저 외모뿐만 아니라 감성까지도 닮았다면 푸른밤 가족들과도 아주 잘 통할 것 같습니다.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일명 미친 존재감으로 독주 중인 분이죠. 엠버시와 함께합니다. 네, 그룹에서 솔로로 홀로서기를 한 것까지도 좀 닮았네요. 좋아, 도플갱어죠? 남매, 엠버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FX의 엠버입니다. 누구요? FX의 엠버입니다. 다시 또박또박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FX의 엠버입니다. 그래요. 네. 엠버씨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의 도플갱어 1. 첫 번째 도플갱어 엠버씨가 푸른밤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푸른밤? 라디오는 좀 많이 하셨죠? 네, 이제 아까 전에도 한번 했고 오빠랑도 하니까 너무 네. 좋아요. 그래요. 좀 편하게 해요. 우리 푸른밤 네. 가족분들이 많은 사연도 보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 많이 나누고 네. 근데 여러분 좀 모르고 계시는 게 저 오빠는 되게 굉장히 어색한 사이잖아요. 저랑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오빠가 원래 저한테 어색하게 하잖아요. 엠버씨 갑자기 방송 컨셉 잡지 마세요. 이분이 예능으로 뜨더니 방송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컨셉을 잡아. 아니. 친하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빠가 저 볼 때마다 그냥 뭐 멘트 치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너무 친근해서 도플갱어는 오래 마주 보면 네. 안 된대요.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어쨌든 자 푸른밤에 처음 나오세요. 예예 예, 맞아요. 그렇죠. 예. FX 때도 푸른밤을 나온 적은 없고 프로그램.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심야 프로그램 지금 예. 12시에 예. 방송이 시작돼서 2시에 끝나는 심야 프로그램인데. 예. 아무래도 오빠도 너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뭐 저희 작업할 때 음악 작업할 때 네. 이런 시간에 아이디어 제일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12시쯤에 네. 거의 뭐 네.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래서 이제 활동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완전 생생합니다. 그래요. 예. 어때요? 방송 이 12시 하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낯설 수도 있잖아요. 네. 오늘 좀 재밌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빠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 되게 약간 calm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calm 좀 진정시키고 이런 늦은 차분하고. 시간에 이렇게 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 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네. 또 엠버쇼와 계시니까 네. 그냥 평소에 본인의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솔로 예. 첫 솔로 미니 앨범 예. 예. 발매하셨어요. 네. 어때요?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네, 상당히 네. 뜨겁고 네. 많은 사람들이 와 엠버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라면서 색다른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무래도 제가 이번 앨범 약간 그 트랙리스트 좀 짜고 있었을 때 네, 노래 순서 네, 순서 그런 거 많은 곡을 썼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약간 여러 그 대중분들이 아마 이런 모습 아마 좀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앨범 좀 약간 자기소개 정도 약간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가. 아 그러니까 예. 이 앨범에서 가장 예.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 것들은 예. 많은 곡들을 쓰고 또 나의 곡들을 예.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앨범이다 보니까 예. 나의 색깔 그런 것들을 많이 예. 포함한 자기소개 예. 앨범이라고 예. 표현을 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되게 솔직히 좀 어색해요. 약간 제 곡 이렇게 밖에서 들리는 건 너무 어색해요 아직도. 그죠. 길거리에 나갔을 네. 때 혹은 뭐 지금 스케줄 중에서 네. 많이 바빠서 네. 뭐 밖에 많이 못 나가겠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네. 야 곡 진짜 좋더라 뭐 이런 식. 네. 왜? 특히 막 사람들이 아 누구 썼어? 뭐 이 곡 막 이렇게 아 내가 썼어요. 뭐 와 이런 이 정도 곡을 누가 했어? 네. 그래서 약간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놀래요. 근데 되게 그래도 좋아요. 그 엠버 씨는 사실 작곡 같은 부분에 있어서 네. 네. 오래됐잖아요. 작업을 시작한 네. 지가. 네, 좀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죠? 한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아마 좀 이런 뭐 실력이라고 하면 실력이죠. 스킬 네, 이런 스킬은 되게 많이 숨겼어요. 약간 많이 보여줄. 예, 그러니까 보여줄 기회 그런 거 막 없다는 것보다 약간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준비될 때는 아 오케이 이 정도는 됐으니까 앨범 작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본인 생각하기에 만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네. 뭔가 이렇게 섣불리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네네네. 지금 그러면 이번 앨범은 어때요 본인의 마음에? 약간 제 약간 이번 앨범을 좀 담았던 게는 제 유치함 제 약간 그런 아이처럼 네 그런 생각들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약간 절대적인 사랑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네. 뭐 제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Shake That Breath는 약간 좀 재밌게 놉시다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좀 깊은 얘기 Beautiful이라는 곡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막 그 다음 Beautiful 다음 얘기 Heights라는 곡도 있고 그리고 팬 서비스로 제가 옛날에 핑크테이프 저희 FX 핑크테이프 앨범에 네. Goodbye Summer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 그 원래 버전 영어 버전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곡이 또 네. 들어가 있고 이번 앨범에 또 엠버 씨가 전곡을 예. 참여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제가 작사도 참여했는데 네. 제가 또 외국인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제가 되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거 많이 썼더라고요. 작사분이도 저와 같이 작업했었을 때 너 이런 거 왜 생각했지? 이런 거 약간 표현 되게 엉뚱하고 독특했대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또 좋은 약간 한국말 배우는 시간이었죠 저한테는. 그래요, 좋은 네. 뭔가 배움이 되는 앨범이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푸른밤 심야포차 진행 중이에요. 심야포차 뜻 알고 있어요? 포차는 그거 술자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차는 포장마차의 네. 줄임말이고 네. 심야는요? 늦은 밤. 이야 네. 똑똑하네. 이거 심야를 아네. 심야를. 아무래도 오빠가 아까 전에 저한테 알려줬잖아요. 엄마 그건 방송에서 말하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빠 이미 좀 좋게 만들려고요. 자 심야포차입니다. 네. 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예 네, 그렇죠. 엠버 씨 술 좋아하세요? 아 되게 못 마셔요. 아 못 마셔요. 네. 좋아하기보다는 약간 그 취하는 느낌은 약간 어느 정도 좋죠. 근데 마시기는 못해요. 아~ 입에 약간 그 맛이 너무 약간 뱉고 그 싶어요. 알코올 향이나 이런 걸 느껴지는구나. 너무 싫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맥주도 못 마시죠. 맥주도 못 마셔요. 맥주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어른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안주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안주요? 안 좋아하니까. 안주는 제 친구가 라운지 하거든요. 거기서 약간 수제비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라운지를 한다고요? 예, 라운지. 술집. 예, 예 술집 하는데 네. 약간 떡볶이는 뭐 무조건이고 뭐 약간 뭐 그거 육포? 육포 되게 좋아해요. 그냥 기본적인 안주를 먹는군요. 예, 그렇죠. 그래요. 아무래도 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 듣고 막 그래요. 이야기하는 거 뭐 좋아하는 친구니까 예. 술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예. 해보고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그 저는 FX 친구들도 궁금한데 네. 다들 응원했죠? 네, 다들 뭐 루나도 계속 그 피처링도 해주고 그쵸, 같이 있고. 지금 활동. 다른 애들은 지금 해외에 있어가지고 그쵸. 바빠요. 연락으로 애들. 다들 예예 예. 문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뭐 친하니까 네. 다들 이야기 나누면서 엠버 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다들 그런가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활동 시작했는데 푸른밤에서도 라이브 예.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오늘 짧게 네. 뷰티풀이라는 곡을 부르겠습니다. 이야, 예. 이제 자리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엠버 씨가 이 곡을 작곡했고 가사도 쓰셨고 뷰티풀이라는 곡을 상당히 저도 방송에서 보고 좋았거든요. 엠버 씨를 생각하면 대부분 래퍼를 많이 랩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곡에서는 엠버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엠버의 라이브 함께 듣겠습니다. 뷰티풀. 고개 숙인 채 하늘을 피해 숨지 어두운 마음 속 밤은 한없지 예의의 날개를 펼 수 없었어 좁은 세상 같았던 세상 앞에 힘겨운 몸짓으로 감사합니다. 네, 엠버의 라이브로 함께했습니다. 뷰티풀. 네. 엠버 씨 네. 노래도 부르다가 랩도 하다가 애드립도 하다가 카멜리언입니다. 카멜리언. 카멜레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카멜리언? 다시 말씀해 주세요. 카멜레온. 카멜레온. 네, 그래요. 카멜레온. 어쨌든 함께 네. 해줬고요. 라이브로 어때요? 라이브 하면 너무 좋잖아요. 라디오 라이브. 아무래도 제가 노래 아직 약간 방송에서도 많이 못해서 아직도 낯설더라고요. 근데 사실 엠버 씨 목소리 너무 좋다라는 건 이미 뭐 회사에서는 그런가요? 나 있었고요. 저도 알고 있었고. 아 진짜요? 네. 그런 거였어요? 연습생 때도 알고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도 이야기 나눴었고 네, 엠버 씨는 뭐 FX로 함께할 때는 래퍼로서 네. 좀 네.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번 솔로 앨범에서는 이런 네,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어떻게 들으면 조금 허스키한 매력이 네, 있는 네, 보컬로 감사합니다. 참 좋은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이 곡은 네. 언제 쓰게 됐어요? 제가 이 곡은 2012년 제 생일 때 생일날에 썼어요. 2012년도. 네, 되게 약간 그때 좀 약간 힘들어가지고 네. 노래로 스트레스 풀렸죠. 그때 네. 또 힘든 뭔가 네. 개인적인 일들 네, 뭐 이런 그쵸. 것들 때문에. 그럴 때 또 네. 음악 작업이 잘 될 예, 수가 그쵸. 있죠. 그래서 또 그 마음이 담긴 가사들도 네. 있겠네요. 네. 제가 약간 항상 약간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제가 좀 자신감이 많이 없어서 약간 외모적으로는 약간 좀 약간 제가 좀 창피했어요. 어쨌든 약간 그런 놀림도 많이 받았고 그런 약간 좀 특히 싫은 말을 많이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내 모습은 이대로 그대로 아름답다는 말 그때 인정하고 네. 이제는 앨범도 나왔으니까 이제 이 메시지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또 1번 네. 트랙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좀 뭐랄까요 네. 상처 같은 것도 네. 좀 아름답게 또 네. 앨범에 네 그쵸 담아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사람들마다 다 상처가 있고 뭐 스토리가 있지만 네. 이런 이야기를 좀 앨범에 그리고 첫 번째 네. 트랙에 담는다는 네. 그 뭐랄까 과감성이 좀 네네네. 멋있네요. 네. 오민서님, 엠버 언니 이번 네. 앨범 수록곡 다 잘 듣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노래들 가사 중에 인상적이거나 와닿았던 부분 있나요? 있다면 어느 네. 부분이고 어느 가사인지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앨범은 그 제목은 뷰티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뷰티풀 곡 그 곡에 그 어떤 상처 마저도 내겐 아름다워. 그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그거 썼을 때 네. 딱 이랬죠. 거의 맨 마지막 예. 부분에 나와요. 네. 그 가사는. 그래서 곡의 마무리를 잘 지어주는 네.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 아름답습니다. 어, 훈훈해. 그래요. 아, 작살 났어요. 어떡해요. 박세롬님. 네. FX, Goodbye Summer.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네. 이번에 엠버 씨가 다시 부르셨잖아요. 네. 특히 저는 원곡 가사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 그런 가사를 짓게 됐는지 그리고 다른 노래 중 재해석해서 네. 불러보고 싶은 곡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재해석이 뭐죠? 어, 다시 한번 네. 불러보고 싶은 아, 다른 곡들 뭐 다른 노래라는 건 뭐 다른 사람의 노래도 좋고요. FX의 네. 노래도 좋고 다시 한번 엠버만의 색깔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 어, 이번 제가 FX 곡들 중에 네. Airplane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어, 그 노래 좋죠. 제가 그 Airplane, 예, Airplane, Love. 그 곡은 진짜 제가 데모 딱 받았었을 때 대박이라고 했죠. 어, 너무 그 어, 아무래도 약간 그 데모 가사는 좀 약간 어, 약간 제가 약간 현실 떠나고 나만의 세상에 좀 있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네네. 너무 약간 기회 된다면 한번 다시 작업해서 좀 부르고 싶어요. 제 엠버만의 색깔로 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곡. 그러면 네. 굿바이 썸머에서 네. 제일 좋아하는 네. 그 뭐 가사. 어떻게 해서 그런 가사를 쓰게 됐는지 원곡 가사가 네, 참 마음에 네. 들었대요. 이 그 박세롬님이 원곡은 제 FX 네. FX 그거 제가 그거 작사는 참여 안 했는데 네네. 그 작사 분이 되게 약간 좀 천재 좀 성인 좀 있는 게 약간 어 너무 잘 했어 이게 너무 잘 그냥 풀렸어요. 약간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어. 거기서 친구라는 이름 너무 미워했던 그 이름 약간 너무 약간 프렌드지만 그래도 너무 싫어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친구 야 연인이 네. 애인이 될 수 네. 없는 이 친구라는 그쵸. 뭐랄까 네. 틀이 싫은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막 또 약간 그런 막 약간 학교에 그런 담은 얘기니까 네. 또 학교에 졸업하면 또 못 보잖아요. 그 그렇죠. 친구. 그래서 너무 약간 아, 딱 심장이 딱 이거 어떻게 심쿵이라고 하세요? 네. 심쿵. 그럼 뭔가 네. 상황 설정 같은 것도 네.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네. 그랬군요. 네. 자, 많은 지금 문자들이 오고 있어요. 네. 0877님 앨범에서 타이틀곡 빼고 네. 가장 추천하는 노래 뭔가요? 어, 저는 Love Run이란 노래 되게 좋습니다. 어떤 곡이요? Love Run. Love? 사랑 달리기. Love Run. Run. 네. 그 곡. 썼을 때 약간 제가 약간 곡 쓰고 막 네. 가사 붙인 거 아니고 제가 진짜 주제 약간 스토리를 약간 생각해서 네. 쓰는 곡이었는데 그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거든요. 강아지 이야기인데 하치코라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주인을 기다렸던 예, 주인을 계속 기다리고 주인이 돌아가셨는데 계속 기다려 주고 네.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 줬는데 약간 그런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것을 되게 써보고 싶었어요. 계속 나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는 그냥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엠버 예. 씨는 예. 이 하치코? 예, 하치코. 라는 강아지의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아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네. 표현해 보고 싶다라고 네. 해서 가사를 먼저 네. 쓰고 그 다음에 곡을 쓴.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보통은 대부분 곡과 멜로디, 예, 뭐 구성 그렇죠. 같은 걸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가사를 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근데 지금 엠버 씨가 했던 네. 작업 방식은 네. 대부분 제가 작업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가사를 거의 쓰고 곡을 네. 쓰긴 그렇더라고요. 편이거든요. 좀 반대긴 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네. 작업을 했던 네. 보통의 평소 네. 본인의 방식과는 틀이 네. 벗어난 그런 네, 그렇죠. 곡이었고 Love Run. Love Run. 그래요. 이런 작곡이랑 뭐 이런 작사 네.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던 때가 언제예요? 처음 관심을 가졌어요. 제가 때. 교회에서 밴드를 했거든요. 그그 네. 그 찬양 밴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네네. 거기서 제가 약간 기타 배우기가 시작했어요. 드럼이랑 그래서 약간 음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도 푹푹 또 빠지고 또 풀리고 네.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또 제가 기타 치면서도 약간 제가 생각하는 멜로디도 나오고 제가 생각하는 말도 나오고 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됐는데 진지하게 작곡 시작된 지 한 3년 됐고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좀 네. 많은 모습 네. 보여주시고요. 네. 이제 슬슬 2부를 네.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엠버 씨가 한 곡 추천해 주시면 그거 듣고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요. 네. 약간 또 약간 Beautiful이랑 좀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인데 네. 제시제이의 Who You Are이라는 곡인데요. 약간 초심을 잃지 말아라 또 그런 곡이어가지고 너무 약간 제가 힘들 때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예. 그래요. 제시제이를 원래 좋아했었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도 되게 매력적이고 영향을 네. 받은 뮤지션인 거죠? 예, 그러면 예. 제시제이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네, 완전 좋죠. 어느 부분이 제일 좋아요, 제시제이? 약간 자기의 색깔에 확실히 약간 보여주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약간 표현한 건 너무 재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광고 먼저 듣고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한 엠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크게 웃어도 돼요. 키키키. 3732님. 쫑디와 엠버님 공룡 남매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쫑디와 엠버님이 생각하기에도 닮으신 것 같나요?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엠버 씨? 저희는 그거 그 파이리의 진화잖아요.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의 진화잖아요. 그러니까 엠버 씨가 파이리. 전 리자드. 네. 리자몽은 누구예요? 그 동해 오빠예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동해 씨도 리자몽까지의 뭐랄까 그런가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리자드 정도의. 그래서 그런가요? 예. 네. 알겠어요. 리자몽을 빨리 찾아봅시다. 1768님. 종현의 데자부 부르는 거 봤는데 엄청 똑같이 잘 부르던데요. 와, 짧게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니 엠버 씨 첫 방과 저희 그쵸. 막방이 겹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오래 못 봤는데 네. 저 이렇게 방송 끝나고 제가 숙소로 돌아가는데 엠버 네. 씨가 이렇게 네. 톡으로 네. 영상 찍어서 보내줘서 너무 전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가요? 네. 좀 놀리고 싶었어요. 아, 근데 엠버 씨 평소에도 잘 따라하잖아요. 네, 어느 뭐가 제일 따라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데자부는 너무 좀 네. 너무 잘 됐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약간 인상 깊었어요. 제가 그 stay oh it's a deja vu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정신의 만의 그런 달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좋아요. 그래도 옛날 셜록도 되게 좀 지금 보자 oh stop 나는 누구다 해도 stop 그만해 그만해요 재밌잖아요 맞아요 엠버 씨는 좀 그런 포인트를 잘 집어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곡을 쓰는 사람들은 네. 그런 포인트 네. 그리고 가수가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의 매력이나 이런 네, 것들을 그쵸. 캐치하는 능력이 좀 네. 필요한데 네. 엠버 씨는 그런 것도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전 나중에 저 앨범에도 노래 하나 써주세요. 그런가요? 오빠가 제 생각해서 하나 써주세요. 진짜요? 네. 공룡성 만들까요? 아, 안 돼. 너무 웃기게 하지 말고 계속. 근데 오빠 옛날에 종현 씨 옛날에 저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요. 뭐요? 옛날에 제 곡에 제가 썼던 곡에 종현 씨가 작사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가사 써주기로 했죠. 그래서 다음 앨범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뭐 기회만 되면 저야 뭐 갖다 쓰세요. 알겠습니다. 저야 뭐 거의 뭐 SM에서 공무원 스타일이니까요. 저 원하면 다 해드립니다. 어쨌건 네. 사실 그 작곡 맨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엠보 씨랑 저랑은 사실 연습생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제가 종현 씨 되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딱 연습생 시작했었을 때 제가 노래에 대한 거 되게 약간 좀 약간 많이 좀 궁금하는 거 좀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때 종현 씨가 딱 아무 늦은 밤에 저 딱 제 손목 잡고 그 보컬 연습방을 데려갔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위험해요. 아니, 손목 잡고 보컬 늦은 밤에 손목 잡고 보컬방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선배님 연습생을 저한테 그렇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그래서 근데 같이 연습하자고. 같이 연습하자고 해가지고 그 나을 선배님의 귀로 그때는 들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와 방가성이라는 게 또 알게 됐고 정우 씨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작곡 시작했었을 때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스피싱. 그거 30분 동안 계속 저한테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줬잖아요. 정우 씨가. 아니 제가 다쳤을 때 엠보 씨가 와서 또 병문안도 왔었는데 병문안도 와서 뭐 같이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또 관심사가 그쪽으로 같이 쏠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막 프로그래밍 어떻게 하는지 막 서로 좀 공유했던 거죠 그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서로 진짜. 좀 이제 솔로 앨범도 내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자 데뷔를 하기까지의 과정도 좀 궁금해요. 좀 작곡과 뭐 이런 관심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말고 오디션이랑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SM은 대형 기획사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또 오디션을 봤는지. 제가 처음에 캐스팅을 하다가 오디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준비해야 될 게 좀 약간 좀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은 뭐 한국의 회사니까 한국어 곡 한국 노래 준비했어요. 그때는 MC드 맥 선배님의 가슴만 그만해라는 곡을 불렀고 그리고 케이윌 선배님의 왼쪽 가슴도 불렀고 그 발음 그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렀는데 뭐 합격했더라고요. 한 번에 붙었나요? 한 번에 붙었더라고요. 상당히 그때는 또 미국에 있었던 거잖아요. 미국에서 오디션을 봐서 합격 후에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쵸. 한국엔 처음 왔던 건가요 그때? 네 그때 처음 왔어요. 한국어도 아예 모르고 왔고. 홍혜림님이 엠버 씨 미국에서 한국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그 오디션을 보고 그때 처음 오게 된 거잖아요.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처음 딱 왔을 때 혼자 왔던 거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안 오고 좀 무섭고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약간 저희 좀 약간 어릴 때는 약간 뭔가 부모님 좀 창피하는 것들 좀 있잖아요. 어렸을 땐 어린 마음에 가족들을 좀 밖에서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저는 좀 그때는 그랬었어요. 약간 이제 학교도 이제 완전 약간 이제 막 한국 와서 또 그 홈스쿨링이라는 게 해서 그렇죠. 혼자 공부하는 것도 했는데 그래도 학교도 이제 안 가도 되고 뭐 부모님도 또 없고 그런데 너무 좀 신났는데 왠지 뭔가 이렇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쵸. 느낌에 신이 났군요. 신났는데 좀 시간을 좀 지나다 보니까 되게 약간 보고 싶더라고요. 외롭죠. 너무 외로웠어요. 항상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보고 싶을 때면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 또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약간 나 진짜 한국에 있는지 약간 좀 상상도 안 갔고 내가 또, 지금 한국에 있는 건지 그리고 막 나 진짜 나 한국에 있는데 가수 준비? 너 이런 것도 되게 상상이 안 갔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그렇지만 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저는 과학자 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약간 지구를 보호하고 싶은 약간 과학자를 되고 싶었고 그랬군요. 그쪽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과학도 되게 잘했어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다면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가수를 할래요? 나 가수하고 싶어서 한국 갈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땠을지. 어머니랑 언니는 되게 약간 서포트 많이 해줬고 많이 도와줬고 근데 아버님이 되게 반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계속 약간 제 연습하는 모습을 계속 배고 약간 아빠가 그래 너 뭐 어디선 봐도 되는데 또 A 그 학교에서 그 성적이요. 성적표 다 A 받아야 어디선 봐도 돼. 이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면 네. 오디션 볼 수 있게 해줄게. 네. 네, 그래서 조건을 걸었군요. 네, 그래서 A 다 받았죠. 그래서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럼 본인도 엄청난 노력을 네. 했네요. 네. 그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도. 네, 그렇죠. 그만큼 좀 하고 싶었다라는 네. 의지가 있었군요.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FX라는 네. 그룹에서 네. 지금 또 엠버라는 솔로 앨범이 나온 거잖아요. 네. 어때요? 그룹과 솔로의 각각의 차이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솔로 하면서 되게 좀 책임감을 좀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제가 FX에서 솔직히 좀 말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네. 또 말 잘하는 멤버도 있고 제가 솔직히 그때도 말할 때도 되게 자신감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솔로 하면서 되게 또 그래도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생겼거든요. 진짜 사나이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진짜, 네. 예능 프로그램? 거기서 약간 거기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게 자신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틀려도 뭐 실수해도 하려고 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자신감은 좀 많이 느꼈고 약간 제가 저를 잘 많이 제가 저를 잘 알아야 되는 거 좀 약간 스스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아무래 FX에서 좀 약간 팀 네. 팀의 얘기 팀의 이렇게 팀의 저렇게 근데 이제는 저는 이래요. 저는 제 인생은 이랬다 뭐 제 사생활 이렇고 그래서 되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솔로 활동을 하면서 네. 본인이 갖고 네. 있었던 자기도 모르던 것들을 네. 좀 많이 느끼고 배우고 네. 해나가면서 그쵸. 역시 팀 활동도 중요하지만 네. 그에 앞서서 네. 나 스스로를 네, 좀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네. 그런 걸 많이 느끼셨다는 네. 또 약간 다른 시선에 뭐 조용시 같은 뭐 DJ 뭐 MC였다면 네. FX였다면 FX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FX는 이렇고 근데 그렇죠 그렇죠 뭐 저도 모르게 종윤 씨가 저한테 엠버 씨가 이랬다 그래서 나 이랬나 이런 것까지도 많이 배우고 있는 방송에서도 같아요. 많이 배워가는군요. 네. 자 요즘에 그런 엠버 씨가 많이 듣는 노래 궁금한데요. 네 꽂혀 있는 곡 왜요 왜 웃어요 그 노래 부르는 가수가 제 앞에 있습니다. 제 노래요? 네 종윤 씨의 1인곡이 너무 좋습니다. 엠버 씨가 방송을 알아. 네. 이 친구가 예능을 빵 뜨는 이유가 있네. 근데 재미도 있고 네. 이게 제작진도 챙기고 MC도 챙기고 DJ도 챙기고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아니 들어봅시다. 어떻게 DJ를 네. 어떻게 챙기나. 제가 몰라요. 이 곡 어떤 곡인데요? 예, 네, 1인극이란 곡인데요. 네. 제가 종윤 씨가 작사로 하는 거 들어가지고 그 오빠의 가사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쫙 읽어봤거든요. 네네네. 너무 저한테 너무 제 얘기예요 요즘. 약간 제가 솔직히 좀 외로워요 요즘. 그렇군요. 연애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런 헛된 상상을 하고 막 너무 제 얘기 같아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곡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죠. 네. 내 얘기 같아. 나도 이랬었는데 네. 그런 곡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네. 좀 더 나눌까요? 네, 알겠습니다. 종현의 1인극 듣겠습니다.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방송 시작했어요. 종현의 1인극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이 노래 평소에 참 많이 듣고 또 얘기 네. 많이 여기저기서 하셨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 천재니까. 아이고 허탈한 웃음만 나오네요. 자, 아픈 밤 심야포차 엠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엠버 씨 하면 네. 사실 예능으로 네. 많은 주목을 네. 받았어요. 네. 떠오르는 예능 샛별인데요. 예. 어땠어요? 예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본인이 하기에 예능 어때요? 재밌어요? 되게 진짜 재밌어요. 저는 약간 또 제가 그 진짜 사나이에서 또 그 네. 잊으시오라는 걸 해가지고 이즈 그거 그냥 잊으시오. 아, 나 영화인 줄 알았어. 이즈 쉬 어. 진짜요? 그거였어요? 영화인 건가? 그랬었는데 그거 때문에 막 또 사람들 되게 예뻐해 주니까 제가 너무 약간 너무 좋아요. 다행이에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헨리 씨가 또 추천을 했다고 하던데 슈퍼주니어 M에. 아, 너무 싫어요 그분. 엄청 친하면서. 자, 그분이 권여를 하셨는데 또 결심을 했잖아요. 출연해야겠다. 약간 아무래도 약간 헨리 오빠는 약간 저를 힘들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난치는군요. 그래서 아, 엠버 너 한번 근데 가 just 그냥 가, 너 대박 날 거야. 그래서 아, 대박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렇게 재밌나? 그래서 아니야, 너 죽을 거야. 그래서 아, 오빠 진짜 너무하다. 근데 또 약간 제가 뭐라고 해야 돼? 이 약간 그 군대 생활 되게 궁금했어요. 또 약간 군대 갔다 온 친구도 많고 미군 친구도 많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지금 좋은 결과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엠버라는 이름을 알렸으니까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거기서 진짜 잘못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약간 여러분 되게 많이 예뻐해주고 뭐 귀엽게 봐드리고 너무 좋아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뭐 이주시오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엠버 씨의 속 생각을 좀 알 수 있는 장면들도 있고 뭔가 그것도...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표현 자체가 그냥 엠버 씨가 마음에 있는 표현을 좀 서툴게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지 그 마음은 보는 사람들 모두가 느꼈을 거거든요. 아, 맞아.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닌데. 갔다 와서 제가 그것도 생각하면서 아, 그 혼자 산다는 건 되게 약간 좀 말하는 거 제가 진짜 너무 그때는 진짜 라스트 감정들 약간 라스트의 힘을 약간 꺼내서 약간 말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너무 거기서 약간 예능이라는 걸 전혀 안 느꼈어요. 너무 의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편집 되나 안 될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와 버렸고 그래서 또 약간 여러분도 되게 약간 그리고 또 잘 받아들이니까 너무 약간 다행이었어요. 편집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엠버 씨가 본심을 진심을 말했으니까 좀 많은 사람들도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버 마우스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하던데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심심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뭔가 계속 배울 게 많고 그래서 심심 안 하면 돼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심심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심심 안 하면 돼요. 우리 인생 심심 안 하게 살아요. 4904님, 저 이번 솔로 앨범 마음에 들어서 전곡 다운 받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장르에 도전해 보고 싶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장르는 락이었는데 alternative rock도 있고 메탈도 있고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런 식의 장르도 어울릴 것 같아요. alternative rock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옛날에 제가 Three Days Grace라는 밴드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좀 찾아서 막 들어봐도 되는데 그 남자 보컬이 되게 낮거든요. 완전 허스키하고 제가 원래 그런 발성을 배웠었어요. 완전 많이 변했는데 그 발성 많이 약간 배웠어요. 그래요. 나중에 또 그런 모습으로 찾아주십시오. 자, 이제 슬슬 라이브를 또 청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 들려주실 거죠? 저 이번 타이틀곡 Shake That Brass입니다. 발음 좋아요. 한 번 더요. Shake That Brass. 그래요.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살짝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이 곡은 Urban Hip Hop 댄스곡인데요. 이번 또 태연 씨 언니가 피처링 해줬고 이따가 또 깔아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태연 언니 목소리. 태연 씨와 함께하는 곡이죠. 그래서 이 곡은 주제는 그냥 함께 놉시다. 스트레스 다 버리고 함께 놉시다 그런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노래 듣고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자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엠버 씨의 타이틀곡입니다. 이 곡 맨 처음 딱 듣고 앞에 나오는 전 브라스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 예.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엠버의 Shake That Breath 듣겠습니다. Woo! Better get that breath ready, 종현 씨. Yeah. Here we go, hey! You, D, the, Kim Jong Hyun. Shake that brass. Stop, 이리 와, 싹 갈아엎자. 너와 나 여기 판을 바꿔봐. 지금 이리듬면 준비된 fryingpan. A bass watch, 해본 몸을 타고 봐. 더하기, 곱하기. 눈을 빼게 시큼 모두 같이. Oh, 눈치 꼬치 보지 말고 흔들어. Yeah. Woo! 엠버의 라이브로 함께 하셨어요. Shake that brass. Shake that brass. 아, 늦은 밤인데도 정말 라이브 잘하시네요. 아, 아니에요. 아, 근데 사실 오늘 엠버 씨가 스케줄 너무 많았어요. 오늘 정말 지금까지 한 6개? 6개 했습니다, 오늘. 아, 정말 많은 스케줄을 했는데도 이렇게 라이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푹 쉬시고 또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박예림님. 아이 신나. 이밤 중에 리듬 타면서 막 춤추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역시 엠버 씨는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노래에서도 그게 다 너무 표현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공사 사모님, 세상에 내가 알던 엠버 목소리는 잊으시오. 엠버 씨의 목소리가 정말 다양하고 또 많은 그 뭐랄까 카메레온? 연구? 연구를 참 많이 했다는 게 느껴져요. 역시 과학자가 꾸며서 그랬는지 상당히 많이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번 앨범을 준비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 슬슬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요. No.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저는 약간 엠버가 이런 스타일 만들었다 아니면 그런 트렌드 만들었다 그런 거 좀 그거 이기적이게 그냥 그거로 사람들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어떠한 스타일이나 장르 자체에서 엠버가 첫 번째로 손이 꼽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엠버 스타일이네. 야 이거 거잖아요. 엠버지. 네, 엠버지 막 그런 거. 종현 씨가 지금부터 아웃사이 하면 종현이네 현이 종현 you know 종현 그런 것처럼 좀 음악적인 부분에서 좀 본인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만들고 싶다.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첫 시작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한 시간 본인의 욕심이나 노력 같은 게 너무나도 많이 내비쳐지는 상당히 속이 보이는 앨범이어서 이번 앨범이 너무 본인에게 큰 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852님 엠버에게 종현이란? 이거 정말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엠버 씨한테 제가 뭘까요? 엠버에게 종현이란 뭐죠? 딱 생각해보면 그림자예요. 왜요? 종현 씨는 제가 좀 약간 리딩 좀 했어요. 그래서 저를 좀 파악하려고 했어요. 네, 약간 종현 씨는 제 앞에서는 조금 좀 차가울 때도 좀 있는데 항상 뒤에서 챙기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약간 그림자. 정신의 그림자. 함께하고 좀 그래주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좀 우리 뭐 자주 보고 또 교류 계속해서 있을 테니까 음악적으로도 뭔가를 나눕시다. 네, 그렇죠. 해야죠. 그래요. 자, 이제 엠버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아서의 임파서블 들으면서 엠버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에게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볼 거죠? 그래요. 앨범 나오면 또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이란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 문득 올려다본 하늘엔 변함없이 나를 비춰주는 네가 있었다. 구름이 너를 가려도 나에게 보이는 너의 모습은 조금씩 바뀌었더라도 너는 항상 둥근 모습 그대로였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말한다. 너 변했어. 난 항상 그대로인데 자기들 눈에 비춰진 모습만 보고 변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가려지지 않은 나의 일부만 보았을 뿐 난 항상 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걸 참는 일. 그동안 면역이 돼서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익숙해지지 않은 일도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 그건 사랑이든 질책이든 참 힘든 일이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피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핏불과 니오가 함께한 Time of Our Lives 였습니다. 최하울님, 몹시 공감 가는 내용이네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속상하죠. 나는 그대로인데 말이에요 하셨습니다. 새 글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겠죠? 새 글의 대상은 달인 것 같아요. 달을 보면서 뭐 달이라는 그 행성? 별? 변하지 않잖아요, 절대. 동그랗게.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달은 뭐 그림자에 의해 조금씩 변해가고 이름도 여러 개예요. 조승달, 뭐 보름달, 손톱달. 그 마음이 좀 본인의 모습과 지금 당시의 본인의 모습과 겹쳐지는 모습이 있었나 봐요. 나는 항상 똑같은데 왜 사람들은 날 다르게 볼까? 그리고 왜 그런 본인들의 생각을 단정지어서 날 변했다고 표현할까? 이런 상실감 같은 건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엔 그 달라 보이는 나의 모습 있잖아요. 그들이 보는, 그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도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하고 조금씩 나로 인정해 나가는 것, 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도 나로 인정하는 게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주다연님, 당장 오늘이 시험인데 이제서야 방금 책 한 번 펴봤어요. 하나도 안 외워서 시험 못 칠 지경이네요. 진짜 괴로워요 하셨습니다. 어떡해요. 빨리 벼락치기라도 하세요. 지금부터. 어쩔 수 없죠. 시험이니까. 힘내십시오. 밤새세요. 신수미님. 쫑디 우울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남들보다 1년 늦게 가는 대학인데 원하는 학교도 아니고 또 원하는 과도 아니라 정말 성적에 맞춰가는 거라 정도 안 가네요. 우울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울하죠. 본인이 노력했던 무언가들이 이제 원하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힘들 수 있는데 일단 결정을 하신 거니까 다니면서 좀 더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해요. 본인이 원했던 과랑 뭐 학교 이런 것들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선택에 따라서 전혀 어떤 영향도 못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 중요한 건 뭐 과도 학교도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수민님이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결정된 것들을 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잘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818님 얼굴에 팩 하나 붙이고 흥얼거리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내일 학교 가는데요. 새내기였던 작년이 빠른 속도로 훌쩍 지나가 버리고 어느덧 벌써 저도 2학년이 되어 헛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질 않네요. 저 올해도 잘 해낼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헛내기라고 부르는군요. 새것 헌것 할 때 그 헛내기. 에이 뭐 2학년 잘할 겁니다. 후배도 생기고 즐겁죠 뭐. 정지수님 명절 내내 근무하고 보답으로 오사카에 놀러왔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푸른밤 듣고 있는 중이에요. 간만에 여행하니까 참 즐겁네요. 노천탕도 즐기고 오코노미 야끼도 먹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겠지만 이 추억으로 당분간은 행복하겠죠? 하셨습니다. 오코노미 야끼 그 오사카 명물이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길거리 음식 정도라고 판? 뭐라고 해야 되지? 빈대떡 같은 느낌인가? 그런 느낌의 음식인데 맛있어요. 저도 놀러 갔다가 먹었었는데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음날 얼굴이 띵띵 부었어요. 지수님도 뭐 여행 갔으니까 좀 부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드시고 좋은 거 재밌는 거 많이 보고 오십시오. 라정우님 서울에서 부산으로 1박 2일 놀러 왔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다 차를 타고 가게 되어 4시간째 고속도로를 타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운전하고 계신 아빠는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하고 갈게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Problem. 오, 아버님 젊은 감성. 빌보드 막 빌보드 탑 곡.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음원 차트에서도 순위 높죠 이 곡. 그런 노래. 그래요. 아버지 피곤하실 텐데 어깨라도 좀 주물러 드리시고 혹시나 잠이 오거나 그러면 휴게소에서 잠시 쉬다가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전한 게 최고니까요. 자, 안녕하신 가영님이 안녕하신 가영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이 곡은 1225님 그리고 정진주님이 신청하셨고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Problem 이 곡은 라정우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오늘 방백 솟구쳐 오르기 2 김승희 상처의 용수철 그것이 우리를 날게 하지 않으면 상처의 용수철 그것이 우리를 솟구쳐 오르게 하지 않으면 파란 싹이 검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나 무섭도록 붉은 황토밭 속에서 파란 보리가 씩씩하게 올라와 봄바람에 출렁출렁 흔드는 것이나 힘없는 개구리가 바위 밑에서 자그마한 폭약처럼 튀어나가는 것이나 빨간 넝쿨 장미가 아파아파 가시를 딛고 불타는 듯이 담벼락을 기어 올라가는 것이다. 민들레가 엉엉 울며 시멘트 조각을 밀어내는 것이다. 검은 나뭇가지 어느새 봄이 와 그렁그렁 눈물 같은 녹색에 바다를 일으키는 것이다. 상처의 용수 처리 없다면 삶의 무게에 짓뭉그려진 나비알. 상처의 용수 처리 없다면 존재는 무서운 사과 한 알의 원죄의 감금일 뿐. 죄와 벌의 환웅일 뿐. 아무리 우리 젊은 세대에 대해서요 다른 세대들이 이해한다고 그래 너희 힘들겠지 이렇게 위로를 해줘도요 사실 당사자인 청년 세대만큼 힘들지도 100% 이해할 수도 없는 법이겠죠. 그렇죠.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뻔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 껍질을 한번 깨보는 상처와 파괴 없이 장미와 보리는 자라지 않고요. 봄이 와도 개구리가 나오지 않고 나무들도 여전히 검은색에서 바뀌질 않겠죠. 오늘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푸른밤 가족 청춘 여러분들 저와 같은 세대를 살고 계신 분들 계절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곧 봄이 올 겁니다.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고요. 오늘 끝곡 이소라의 난 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